따뜻한 어둠이 익숙해질 때면 붉게 물든 내 맘은 또 너를 그려내고 너의 곁에 단 모든 게 어지러워져 별이 쏟아지던 밤 Your love makes me 눈뜨면 어김없이 스며드는 너의 목소리에 How should I say my love 기다려도 without you 시간은 자꾸 멈춰 꿈속에서 너는 더 선명해지는 걸 Baby So emotional 아침이 밝아와도 머물러 있는 네 이름 아무렇지도 않게 넌 running through my mind 더는 멈추지 마 baby 매일 너를 원해 I just wanna dance with you forever You got me oh, no. 너를 몰랐던 시간이 no, no, no. 이제 nothing without you 내게 맞추고 oh, no. 내 맘속엔 아직도 보여줄 게 많은 걸 이렇게 너를 안으면 Till the night is gone 더 이상은 두렵지 않아 성격이 속이 소심합니다.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.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남자의 마음은 눈물투성이. 그래서 그 남자는 그대 널 사랑했대요. 똑같아서 또 하나 같은 바보, 또 하나 같은 바보. 한번 나를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. Oh, 난 사랑받고 싶어 그대. 모든 걸 다 버려둬. 감사 안아주고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 건넨 말 안녕 꿈속에서만 스쳐갔던 지금 넌 내 앞에 사랑이 왔는데 그댄 떠난데 기다렸는데 더 볼 수가 없대 늘 바보처럼 흐르는 눈물이 말해 안녕 이제 goodbye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다시 만날 땐 내가 먼저 괜찮아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. 한 번 더 웃어주고 조금 더 아껴주면 우리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. 내일 처음 만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.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.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.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몰라. 이상함 이제 내게 와도 반가 내게 너뿐이야 지하리 별에

지는